향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다로 삼신산 불라주를 여기 자기 심어놓고 양친을 모시오다가 였는 익수 송악산 나리는 난개 용수봉에 고준비되어 입에서라도 차고 갈까